네, 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오늘 한 주에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네, 오늘 또 모셨습니다. 남영규 예. 목사님과 함께하는 남을과 신앙상담. 예, 요즘은 뭐 다시아시 맺히고 그래서 들여나가도 특별하게 나물이 없는데 사실 아. 또 없는 것 같은데 또 열심히 살펴보면 또 있어요. 아, 그 중에서도요? 네, 있어요. 있고 아. 또 이제 요즘같이 더운 때는 또 여름 나물들 저도 지난주간에 오타라 마켓 가가지고 아주 나물을 듣지 않고 사다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비름나물을 사다 먹었는데 네. 네, 보통들은 안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워터크레스는 한 단에 3달러인데 비름나물은 한 단에 1달러 50센트? 반밖에 안 하네요.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주 뭐 조금 사왔는데도 아주 많은 식구들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 나물이나 이제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식들도 많이 많이 이제 먹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채소나 이제 나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 뭐 아이들부터 해서 뭐 청소년, 뭐 그중엔 청년들까지도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요. 지난 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물 비빔밥을 해 먹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안 먹는 친구가 딱 세 명 있더라고. 아예 안 먹어서 되게 조금 나는 맛있으라고 그랬는데. 안 먹는 친구가 세 명이 있어서 좀 미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인 경우 네. 이렇게 좀 채소를 좀 꺼리는 그런 경우 있고 또 나물도 그래서 잘 안 먹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특정 야채라든가 채소라든가 그런 거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걸 신경 안 쓰긴 하는데 예. 유독 이제 어렸을 때 좀 더 제가 그랬던 걸 보면은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래서 예.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그러면 한번 봉PD한테 물어봅시다. 왜 그 어렸을 때 채소를 싫어하셨어요?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예, 네, 그냥 안 먹어봤으니까 그냥. 그때는 씹는 맛이 싫었던 것 같아요. 씹는 맛이? 네. 아니 고기는 씹는 맛이 뭐 다르니까. 네, 뭐 약간. 그 뭐 사실 내가 로투라에서도 목회를 오래했지만, 네. 뭐 로투라 생각이 나는데 그 한 여학생이 채소를 딱 이렇게 젓가락으로 가려내. 아. 그 뭐 비빔밥을 해놓으면 이렇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초록색 알러지가 있어요. 초록색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엄마는 짜증을 내고 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막 웃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그럴 만한 사실 이유도 초록색 알러지가 있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지난주는 이제 나물과 어른들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나물과 이제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청소년들이 또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나물에 대해서 극구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네네. 나는 초록색 알러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초록색만 얘기해도 막 그런다는 얘기죠. 네. 그것이 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저게 먹기 싫으니까 괜히 투정 부린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부 어른들은 쟤 웃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가요? 네. 사실은 저도 그게 뭔가 하면서 이제 책을 두루 이렇게 살펴보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거를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다 보다는 의미 있는 것을 좀 몇 가지 발견했는데 네. 물론 이제 이거는 학자들의 어떤 주장인데 그것이 저는 다 뭐 이렇게 객관적이다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학자들이니까 객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예일 대학의 그 두 심리학자 그 학자들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분들 얘기는 유전적 생존 본능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전적 생존 본능이라는 되게 거창한데요. 예,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는 꽃과 식물에 대한 어떤 중독 현상을 피하기 위한 어떤 반응이라 그러는 거죠. 예, 유전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그 생존 본능을 위해서 그런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꽃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꽃이나 식물 같은 거는 모든 것이 다 독이 있다고. 네네. 그렇죠? 네. 그 자기가 이제 움직일 수 없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을 다 가지고 있다. 많으면 맹독성의 식물이 되는 것이고 조금의 미량의 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런 이 독에 반응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식물을 만져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릴 때는 부작용이 났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부작용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꽃과 식물에 대한 어떤 중독 현상을 피하기 위한 어떤 반응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그런 본능적으로. 얘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채소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피하냐면은 이 미각이요. 네. 어릴수록 미각이 성인보다 더 예민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채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쓴맛이나 그 독특한 맛을 더 어렸을 때일수록 더 명확하게 느낀다는 거죠. 아, 강하게 받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네. 이런 거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달콤하고 좀 짜고 네. 기름지고 한 이런 그런 맛들 네. 이런 맛에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런 맛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미혹에 많이 빠져들어가는데 이렇게 뭐 쓴 맛을 낸다든가 약간 식감이 좀 이상하다든가 하면은 이제 벌써 이제 거기서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청소년들의 미각이 어렸을 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미각이 어른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저들의 미각이 어른들보다 더 예민하구나.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건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른들은 그냥 어떤 체면 때문에도 먹기도 하고 네? 네. 또 뭐 건강이 좋다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그렇지만은 있죠.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그런 거는 뭐 하니까 내가 이걸 참고 이런 것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즉각적으로 내한테 반응이 탁 오니까 아 이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을 그냥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네. 채소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태리에 있는 연구팀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인간에게는 어떤 그 시각이 네. 눈으로 보여주는 비주얼을 통해서 보는 시각이 음식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핵심적인 그런 감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시각, 미각, 촉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간에게는 시각이 음식 선택에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왜 우리 한정식을 차려놓고 화려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와,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 예를 들어서 개 같은, 네. 개 같은 그런 동물들은 후각, 시각보다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네, 그렇죠. 그 후각 냄새에 의존해서 이렇게 자기의 음식을 선택한다는 아.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인간은 그 비주얼, 즉 시각에 가장 의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을 왜 얘기하냐면 과일 같은 것도 보면은 대부분이 어릴 때에는 다 초록색이잖아요. 그렇죠. 과일들이요. 네. 그랬던 것이 점점 익으면서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다른 이제 컬러풀하고 그렇게 변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딱 보면 초록색이면 아, 안 익었다. 떫겠다. 시겠다. 맛이 없겠다. 이런 것이 먼저 딱 들어오기 때문에 예, 사람들은 그 시각을 통해서 음식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많이 발달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은 대부분 아, 나물들은 대부분 초록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채소, 나물, 초록색이다. 아우 맛이 없겠다. 이런 이제 거부감이 먼저 생긴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채소를 싫어하고 나물을 좀 피하는 것이 충분한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되고 네. 뭐 그걸 막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들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먹다 보면 예? 싫다고 안 먹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서 좀 안 좋고 뭐 그런 불균형? 불균형적인 그렇죠. 그런 가져올 수 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그렇죠. 청소년기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일 때도 그렇지만서도 청소년기에 들어오면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무려 키가 1년 사이에 13cm가 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변화도 확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하거든요. 식단이.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소위 이제 청소년 10대 때부터 공부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마냥 놀던 시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머리를 많이 써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뇌의 발달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신경적으로 균형을 좀 영향을 주려고 하면 이게 좀 균형 있는 그런 식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뭐 채소나 나물 싫어한다 그래서 뭐 싫으면 관둬 먹지 마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해다가 하면 그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균형 잡힌 식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러면 균형 있는 식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는 이제 그 5대 영양소, 5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네. 무기질, 지방, 또 요샘 거기다가 이제 식이섬유, 뭐 비타민이나 칼슘 이런 것까지 해서 뭐 5대 영양소, 뭐 6대 영양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들어있는 네. 그런 식단. 그러니까 청소년들 보면은 그 단백질 위주의 또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단을 많이 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성장에 좋으라고 일부러 막 칼슘제를 막 일부러 먹이고 네. 머리 좋아지는 약도 먹이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해서 음식을 통해서 먹이지 아니하고 어떤 특별한 약품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죠.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하면은 균형 있는 식단을 얘기할 때 영양학 쪽으로는 곡물, 네. 곡류, 쌀이나 보리라든가 이런 거, 콩, 그 다음에 채소, 네. 고기류의 단백질, 또 그 다음에 비타민이 만들어 있는 과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질이 많은 우유나 유제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먹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이제 나물이 꼭 필요한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균형 있는 식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제 보통 우리가 식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동물성 식품하고 식물성 식품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자, 이 중에서 식물성 식품인 이 채소나 과일 거기에 이제 나물도 포함되는 거죠. 네. 여기에는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질병을 예방시켜주는 생리활성물질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리활성물질. 예, 생리활성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들이 원활하게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물질이죠. 아.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여기 뭐가 어떤 우리 몸에 꼭 없어도 되는 건데 맹장 맹장 같은 거 네. 뭐 없어도 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데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런 뭐 것들 저도 당뇨 환자가기 때문에 이제 인슐린이 제대로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비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이제 기능들이 이제 잘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것인데 이런 채소들을 먹게 되면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해주고 또 혹은 치료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은 뭐에 좋으냐면 이 두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 두뇌 활성화. 그러니까 두뇌와 음식의 관계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영국의 그 패트릭 홀보트라고 하는 박사님이신데, 네. 이분이 영국의 그 한 초등학교 급식에서 햄버거하고 감자칩을 빼고 현미밥하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한 7개월 동안 공급을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향상되고 또 애들이 막 싸우고 막 화내고 하는 이런 행동이 급격히 줄고 특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집중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 지능 지수가 IQ가 얼마냐 하는 것은 자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집중력이죠.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렇게 보고가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대학교 연구팀이 중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채소나 과일 섭취량이 많았고 충분한 양의 채소나 과일을 먹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들도 자녀들도 나물을 좀 많이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뉴질랜드에 살면서 식단이 키위식인지 한국식인지 이렇게 조금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뉴질랜드 살입니까? 뭐 뉴질랜드 식단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하겠지만, 물론 문제는 없겠죠. 뭐 키위들도 굉장히 이 식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그러나 가만 보면 키위들이 먹는 식단하고 그렇게 똑같이 먹지도 않으면서 키위들이 먹는 것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 그렇죠? 한국식은 배제하고 아, 그렇네요. 하면서 이제 나물이나 채소를 이제 마음껏 기피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나물 채소 많이 좀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인 특히 이제 다들 새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새학기가 시작됐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제 동료 목사님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몇 학년이 이제 이어 10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어우 이제 뭐 10, 11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더더욱 뭐 바쁘다고 해서 뭐 공부해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으로 막 금방 때우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부모가 더 이렇게 해서 세심하게 채소와 나물 같은 것 좀 챙겨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목사님 이제 모든 나물이 다 좋긴 하겠지만 예. 청소년들한테 특히 좋은 나물이 있을까요? 이렇게 뭐 먹기 싫어하는 자녀도 있긴 한데 이제 잘 먹이는 것도 숙제긴 하지만은 예예. 그 어떤 나물을 먹일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나물도 중요하지만 이제 먹기 싫은 것을 뭐 아무리 좋은 나물이라도 애가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또 먹기 싫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어떻게 먹이느냐 하는 것이 모든 이제 엄마들의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좋으니까 부탁되고 먹으라고 하면은 애들이 아이들하고 싸움 나죠. 근데 한국 엄마들이 대부분 그래. 어디서 말은 많이 들어요. 네.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뭐가 좋다, 저는 참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 너 이거 먹어봐. 너 머리에 좋아지는 거야.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해. 이거 먹으면 여드름도 없어져.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애들이 사실은 지금 엄마 얘기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렇죠? 학업 성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여드름. 그러니까 이런 건강 문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때거든요. 그렇죠. 아주 딱 짚었어요, 엄마가. 네. 짚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강제로 이렇게 먹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혜롭게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부모들이 많이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나물이 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네. 집중력이나 아니면 뇌 기능 같은 데에 좋은 나물이 뭐가 있겠느냐. 아니면 또 여드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특히 피부에 좋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직도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막 맨날 긁고 막 하는 그런 청소년들 보거든요. 어떤 여학생인데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반팔을 못 입어. 반팔 티를 못 입어요. 왜 그러냐면 요 그 팔꿈 팔 이렇게 접히는데 네. 여기더라고요. 아. 여기가 그냥 아토피 때문에 그냥 누룽지가 낀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또 누출시키지 않으려고 항상 긴 팔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 봤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건강과 또 육체건강에 좋은 나물들을 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에 좋은 나물들은 의외로 고사리 같은 거, 예, 버섯 같은 거,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깻잎도 좋고요. 부추도 좋고. 여러 다른 뭐 참나물 같은 것도 좋고요. 뭐 워터크레스 같은 것도 좋고요. 이런 나물들이 그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네. 좋아요. 아. 또 특히 예, 근대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실버비트. 네. 피를 밝게 해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집중력을 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특히 고사리 같은 건 두뇌 활성에 참 좋습니다. 네, 그럼 고사리를 어떻게 먹이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 그렇죠. 고사리 나물을 이제 해줄 수도 있고 김밥에다 애들이 김밥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김밥에다가 고사리가 길게 돼 있잖아요. 네. 김밥 재료로도 고사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비빔밥도 좋을 수 있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사리 같은 거를 뭐 애들 튀김 같은 거를 좋아하면은 전 부칠 때 고사리를 썰어서 넣기도 하고 빈대떡 같은 데도 고사리 꼭 넣잖아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볶음밥에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고사리를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고요. 또 뭐 깻잎 같은 것도 깻잎만 먹으면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향이 너무 독하다라고 얘기했죠. 아. 그때는 뭐 고기를 민스 같은 거를 양념을 해서 깻잎에 속에 넣고 이렇게 전을 부치면 깻잎 고기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잖아요. 그 같이 속에 고기가 들어 있어요. 깻잎인데 딱 깨물으면 고기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좋지 않아요. 깻잎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추 같은 것도 이제 뭐 애들 김말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시중에서 파는 김말이 보면 맨 잡채만 당면만 들어 있어. 그렇죠. 네. 당면만. 근데 이제 거기다가 다른 채소들을 같이 집어 넣어서 안 넣으면 좋죠. 김 자체도 좋지만 네. 또 거기다 부추라든가 다른 채소를 다져서 넣어줘서 김말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양파 같은 것도 굉장히 뇌신경이 좋은 거거든요. 네. 양파. 양파를 뭐 애들 잘 안 먹는데 뭐 이렇게 우리 집에서 우리 큰딸은 이제 뭐 성인이니까 자기가 뭘 혼자를 많이 해먹어요. 아. 해먹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막 해먹거든요. 식빵 하나를 머핀 그 판 있잖아요. 네네. 식빵을 하나를 거기다 구멍구멍에다 퍽퍽퍽퍽 넣고 거기다가 뭐 햄도 다져놓고 양파도 다져놓고 네. 치즈하고 해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오븐에다 구워요. 그러면 아주 또 아주 저도 사실 빵 안 좋아하는데 걷더니 뭐 한두 개는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양파를 그렇게 먹일 수도 있고 뭐 저는 양파를 자루채 사요. 집에서. 네. 그 10kg짜리도 아니고 한 20kg짜리를 제가 만약에 어디서 가면 식당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양파를 많이 먹어요. 양파를 대부분의 음식에 저희 집에 가면 양파를 많이 먹어요. 양파 장아찌서부터 해서 뭐 함박 스테이크 할 때도 양파 갈아서 같이 넣고 네. 예. 찌개 할 때도 넣고 볶아도 먹고 어제 카레 라이스 했는데 거기도 양파 들어가고 양파 좋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체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좋은 거는 뭐냐면은 특히 피부에 좋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양배추요. 상추, 당근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양배추 같은 경우는요 비타민 C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칼륨도 풍부하고 그래서 정신 건강에도 맑게 해주기도 하지만 특히 여드름을 진정시켜 주는데 굉장히 좋아요. 양배추 즙을 또 이렇게 뭐 아토피 치료에 바르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양배추 뭐 강된장 해가지고 쌈을 먹는다든가 양배추는 볶음 요리 많잖아요. 정말 많이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양배추 샐러드, 뭐 생채, 겉절이, 김치, 양배추 참 많이 들어가요. 네, 뭐 수영 양배추. 음식에도 대부분 뭐 양배추나 그럼요. 양상추 중에는 하나는 꼭 들어가더라고요. 예예.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추도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비타민 A나 C, C나 같은 무기질도 굉장히 풍부해서 네. 피부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줍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라든가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효과적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 상추, 쌈이나 겉절이, 된장국 뭐 다양하게 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상추 전도 해 먹을 수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엄마들의 그 지혜를 통해서 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물을 꼭 어른 스타일로만 무치지 말고 그렇죠. 예, 치즈를 나물 샐러드를 한다든가 아. 예, 뭐 워터크레스나 참나물 같은 거를 차돌박이 구워가지고 같이 무친다든가 뭐 쇠고기 얇게 썰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말아서. 말아서 채소 말이해서 뭐 쇠고기 이렇게 살짝 구워가지고 거기다 채소 말이해서 조금 겨자 소스 같은 거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뭐 엄마들의 지혜가 저보다 더 많으니까 해 먹으면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엄마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마다 이제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예? 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참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40대의 주부들이 본인들이 사실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나물을 또 해먹을 줄 모르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그때부터 막 그 의식 문화 아, 그렇죠.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걸 많이 먹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모 자체도 이런 패스트푸드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를 활용하는 재료가 있어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뭐 부모님들도 집에서 이렇게 나물을 많이 먹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자녀들과 같이 먹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네. 얘기하면 뭐 병원에 가면은 이 식구들은 왜 다 당뇨를 앓지? 이런 얘기할 때 이게 뭐 가정력이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 의사들은 가정력이라는 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의 식습관 때문에 똑같이 그런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먹는 게 그렇죠. 같으니까. 먹는 것이 같으니까 같은 질병이 나타나는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건강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은 좀 부모님들이 좀 뭔가 깊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먼저인 것 같네요. 예. 아, 오늘 또 이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찬양곡 듣고 오늘 이제 신앙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 성도입니다. 2년 전 뉴질랜드에 유학을 와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당연히 플랫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제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자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혼선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어 공부에 집중할 시간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유학을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너무 벅차다고 느꼈던 중에 막연히 외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동경을 하던 차 그동안 벌어놓은 약간의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염치가 없어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말 어려울 때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빨리 영어 공부와 취업을 하여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는 한인교회에 출석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어중간해서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청년부에 가면 좀 나이가 많아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청년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아 가정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의 모임에도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영어를 위해 키윗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리해보고 또 다시 한인교회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딱히 등록한 교회도 없이 그저 형편이 되는 교회에 가고 안 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 신앙이 어디 갔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인가? 라고 생각해봅니다. 목사님, 어떤 기준으로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네, 이렇게 이제 30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성도님의 이제 상담이 올라왔습니다. 네. 미혼. 네, 미혼, 미혼의 네. 유학생.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조건이 있긴 하겠지만요. 네. 이 사연의 경우에서 이제 어떤 것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의 이제 내용을 쭉 같이 읽어봤잖아요. 네. 이제 궁극적인 주제는 영적 침체. 이제 본인도 끄트머리쯤에 네. 내가 이렇게 왜 이러지? 내 신앙이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영적 침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뭐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그 기준이 뭐지? 또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이제 얘기를 보면서 궁극적인 주제는 영적 침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30대 중반의 젊은이가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문제도 또 보이고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주변인이라고 하면 10대 청소년들을 주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디 가면 야, 뭐 애들은 가라 라고 하고 넌 아직이야. 너는 애들이 아니잖아. 또 그래. 그럼 나는 어디지? 이렇게 10대들을 가리켜서 주변인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주변인이라는 말이 오늘 이 청년처럼 30대 후반에서 아니 중반에서 그런 현상을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아직 그 사회와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는 그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예?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도 잘 못 올리고 있고 사회 아직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사회인이 아직 적극적으로 못하고 네. 이런 뭔가 아직도 준비하는 입장이고 또한 이제 한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퀴 교회에서 적응했느냐 하는 이런 혼돈도 상담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내용들이 오늘 사연이 다소 길잖아요. 네네. 긴 만큼 그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같이 많이 들어있다고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이 희망하던 신앙생활이 제 궤도를 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그 두려움. 그것을 이제 영적 침체인가 이렇게 이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싶은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 유학을 와서 이제 주변에 아무 가족 없이 전혀 동떨어진 곳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생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힘든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유학생의 신앙생활의 예.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유학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물론 안정적인 사람도 있죠. 부모가 뭐 능력이 많아서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해서 아무 걱정 없이 부모가 좋은 집도 얻어주고 좋은 차도 얻고 학비도 다 해주고 생활비도 다 주고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30대 중반 정도 느지막히 유학을 오신 분들은 그런 형편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제 조금 한국에서 나가는 길이 꽉 뭐가 좀 막히고 잘 안 되니까 어디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하면서 이제 유학을 이제 오게 되는 경우죠. 네. 저희 교회도 그래요. 직장 생활 하다가 다 이제 퇴직금이면 다들 다 떨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조금씩 쓰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 좀 많이 벅차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런 청년들 보면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원하던 대로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금 인도하는 대로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유학생들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참 신앙생활이 분명히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신앙을 이끌어줄 부모나 형제도 안 계시고 또 교회가 그런 청년들을 정말 풍족하게 잘 품어주느냐 사실 그러지도 못해요. 솔직하니 우리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런 유학생들을 그만큼 다 품어줄 수 있는 성숙도가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저도 목회자이고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서도 솔직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런 청년들은 광야에 내몰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신앙의 양극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오히려 신앙이 정말 자기 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성숙한 길로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반면에 상황에 묻혀버리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해? 나 못해.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이제 침체에 빠지는 경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경우죠. 자 이런 갈등의 양극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요.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라든가 다니엘 같은 젊은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도 뭐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야말로 자기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지금 이 청년도 자기 신앙을 어떻게 내가 조절해야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참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오늘 보내주신 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분만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제 대부분의 이제 30대 중반이면은 초반도 그렇고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청년부에 가도 약간의 이제 그런 눈치 거리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년부로 가자니 그것도 약간 좀 그렇고 예. 애매한 위치가 돼가지고 예, 예. 참여하기가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미혼의 30대 뭐 초반도 있을 거고 중반도 있을 거고 또 결혼 후반도 있을 거고 하는데요. 이런 크리스천들의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꼭 미혼의 30대 크리스천들에게만 아니라 네. 결혼을 한 30대들도 교회에서 그냥 몸은 청년으로 제가 보니까 네. 결혼을 하고 애가 하나 있으면서도 모임을 교회 이제 어른들로 중심이 구성된 구역이나 셀 이런 데는 잘 안 가려고 하고 네. 목장 같은데 이런 데는 안 가려고 어떻게 하면 청년부에 좀 오래 남아 있을까 끼욱끼욱 그러는데 청년부에서는 또 잘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좀 방황하는 것을 좀 봤거든요. 네. 이런 30대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은 사실 30대 중반이면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그렇겠지만 교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활기찬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이 늦다 보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예? 교회 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생활에도 변화가 있지만서도 교회가의 모습이 결혼들이 막 늦어지다 보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변화가 있어요. 물론 꼭 결혼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30대가 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청년들 스스로가 나는 어리다,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부 모임에서는 좀 외면당하고 그렇다고 장년부에서는 활동하기가 조금 어렵고 네. 그렇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꽂혀 있는 책 중에 30대요 신앙의 목숨을 걸어라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펼쳐봤는데 청년들 스스로가 아직 그럴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참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어리다. 내가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가 장로님을 새로 임직을 했는데 30대 분이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 30대.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몽성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의 교단들은 교단 헌법적으로 보면은 장로나 안수집사 연령이 30대 초중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 33살에 장로님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33살에. 그게 뭘 안다고 장로가 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교단 헌법에는 35세가 장로나 안수집사의 연령, 기준 연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30 중반이 됐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도 이미 사역의 완성을 이루실 때가 33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30대 중반의 크리스천들, 특히 미혼의 30대 중반들에게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스스로를 너무 어리다고 단정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펼쳐나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의 30대들은 뭐냐면 나는 아직 나서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있어야지 준비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30대는 교회를 안 하고 자기 사회 일에 30대는 그냥 직장 생활이나 자기 일에 더 막 해나가 될 때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즘 30대에는 30대가 교회를 왜 나가? 하나님 30대인 저를 잠시만 좀 후리하게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교회는 30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일꾼들이라는 것을 좀 본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인이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적인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하죠. 네. 이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들이 30대의 지금 오늘 이 청년 같은 경우는 미혼이고 유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그림이 선하게 그려져요. 대체로 30대 중반이다, 미혼이다, 유학생이다 그러면 아, 떠날 사람, 잠시 있다 떠날 사람,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단정 지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좀 이런 표현이 조금 자극적이어서 조금 목회자들에게 신뢰가 되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30대 중반의 미혼의 유학생들은 마치 그냥 소모품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좀 뭐 청취자들 중에서 거슬린다 하면은 양해를 구하고요. 네. 자, 근데 정말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30대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30대인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다음 세대의 책임자들이다. 이제 니네들이 다음 세대를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렇죠. 자,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만 해놓고 니들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말을 들었으면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이제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제 모든 이제 30대 중반의 미혼자, 뭐 유학생들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교회에서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지 그런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게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예, 내가 유학을 통해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들 발견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막 하거든요. 목표 설정이 없으면 상황 극복을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안 해요. 아, 그렇겠죠. 예. 그런 자기 자신과 함께 이제 하시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게 되는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잘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요셉하고 다니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목표가 있었고 또 그러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한 젊은 그 학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카이스트에 계시던 아주 젊은 교수님이신데 네. 어느 날 한번 꼭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아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거든요.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박사님이신데 네. 미국에서 발행하던 디스 모닝 위드 갓이라고 하는 그 묵상집이 있어요. 매일 묵상집이. 네. 그거를 매일매일 유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냥 그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묵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문을 다 매일매일 번역을 했더라고요.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이제 책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보고 책으로 좀 출간을, 저는 정말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유학생활 하면서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영적인 그 메소드를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으로 출간할 수 있겠느냐 해서 도움을 좀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은 오히려 유학생활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성숙시켜는 기회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래서 교회에서의 위치가 어색하다고 하지 말고 우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자기 노력,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보다 이런 청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되고, 분명 이제 이런 청년들은 30대 중반 같은 거는 뭐 어린 청년들에게도 가기도 어렵고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도 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가 징검다리거든요. 그렇죠. 30대 중반이 가교 역할이에요. 네? 네. 청년들하고 기성세대하고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는 중간의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자기 정체성을 좀 잘 찾아서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못 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저기도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담자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강하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질문으로 주신 거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럼 내담자의 질문에서 기준을 보면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렇죠. 어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는가, 영적 침체를 빠졌느냐 아니냐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런 이제 투로 네.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우선 이제 영적 침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그 우리가 많은 다른 표현을 하잖아요. 영적 성장, 영적 삶, 영적인 생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영어로 이렇게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그로스, 스피리추얼 라이프, 스피리추얼 마인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영적 침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냥 백슬라이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하나의 어떤 영적 침체도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하나의 흔히 나타나는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잖아. 네. 슬럼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증상이에요. 영적 침체도. 그러니까는 이 영적 침체기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증상.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영적 침체에도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내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이 적절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이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충분히. 네. 그런 거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이제 말씀과 성찬이라고 특히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가.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내 태도가 어느 정도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그냥 예배에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가고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고 성찬에 참여했는데 도대체 이걸 왜 마시는지 이런 의식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냥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찬송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내 생활 속에 늘 찬송이 기쁨이 이렇게 하나가 아닌가.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보면 어떤 분은 참 찬송을 기쁘게 불러요. 정말 기쁘게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찬송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다리는 쫙 꼬고 팔짱은 끼고 소리는 입술은 움직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럴 때 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내 생각이나 생활 속에서 세속적인 생각이 얼만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네? 아, 뭐 이렇게 세속화라는 걸 알죠? 네. 네. 뭐 쓸데없는 생각,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어서 뭐 어디에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30대 또 젊은 왕성한 그 육체를 가졌으니 또 뭐 얼마나 또 뭐 많은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네. 이런 것들. 또 내면의 부패가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가?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정직하지 못하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냐면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만큼 빈번한가? 아니면 끊어졌는가? 사라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아, 내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구나. 아니면 침체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죠.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수단이라기보다 좀 그렇지만 이제 기준을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이러한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벗어나려고 벗어나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제 먼저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벗어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노력이 영적인 각성이에요. 영적 각성. 영적인 각성. 그리고 이제 회개. 네. 이것이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그 둘째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자기가 정말 침체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각성과 회개.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용서를 빌자. 그런 이거 직접적으로 아버지 앞에 오잖아요. 그렇죠. 액션, 회개에 대한 액션.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적 감각에 예민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네. 예배 시간에도 좀 늦지 않게 가려고 하고 예배도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찬송과 기도에 더 매진하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만약 교회에서 예배자로 수고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 부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냥 찬송 예배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 맹해가지고 손으로는 악보를 보고 눈으로는 악보를 보고 손으로는 악보대로 하지만 마치 영혼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그런 경우 저는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도 좀 오래 했는데 교회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어요. 네.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정말 맹점이 뭐냐 주일날은 지나갔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나? 어떤 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맨날 예배의 도우미로만 생각을 해요. 아. 예배를 위한 도우미로? 근데 정작 자기는 예배자로서는 한 시간을 못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충분히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예배가 5부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부나 3부 어디든지 한 사람이 부교역자가 없어도 될 때는 나 찾지 마. 그냥 이 예배석 중간에 팍 박혀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나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똑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들랑달랑하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주머니에다가 준비했던 헌금도 어떤 데는 그냥 있어. 주일날 끝나고 보면은 집에 와서 옷 벗는데 헌금이 그냥 있어. 그러니까는 정말 예배 도우미들 수고하시는 분들 예배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 침체를 많이 보게 되는데 형식에 빠져선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네요. 남은 도와준다 그러면 정작 자기는 예배자가 못됐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영적 감각이 없이 그저 스킬이나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또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의미 있게 받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교안에서 성도들과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정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뭐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도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럼요. 특히 30대 중반에 그 오클랜드에 이민 와가지고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있을 때는 정말 뭐 공부하고 또 돈벌이를 같이 한다고 할 땐 대부분 유학생들이 하는 일들이 청소나 아니면 뭐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 보면 주일 못 지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유학생들은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아유 어디 이제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액티비티 프로그램 갖고 그다음에 신앙이 뒷전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좀 자기 자리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꾼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해야 되는 그 나이대에서 네. 다시 기준을 잡고 목사님 말씀처럼 노력을 해서 다시 그 활발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정말 영혼 침체에 대해서부터 해가지고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엔 또 봬요. 네.